FM 九七四，北京音乐广播， 音乐感动心， 全球的不睡新人， 全体集合。 2021北京音乐广播每晚12点，打造全北京上空最具活力的空中不夜城。空中不夜城 DJ 麦同学回归日播，暗夜发光，满格回归。月夜月动听 FM 97.4，每晚12点， 空中不夜城，让我们现在开始。Hello Hello， 这里是 FM 97.4北京音乐广播，在每天晚上12点准时跟各位遨游夜空的空中不夜城，我是麦同学，问候所有的不睡新人，大家好，大家好。没错没错，今天晚上同样会在一个小时的时间里面为大家精心挑选严选的麦式歌单，一整天的美好就从这里出发吧。Let's go! 现在起用眼睛来反射彼此电流交换速度，现在起用舞步来证明热浪来袭，心跳加速，别害羞跟着我一起跳动，让身体找点事做，别害羞呼吸抓紧节奏，跟着我 循规律播 FM 九七点四，空中不夜城 ，play 一整夜的好歌好曲，好听到 就是不想， 就是不想睡，就是不想睡，就是不想睡。 麦麦的空中不夜城。 Label of the year shit 2021 High Music Remix Let's go 보여줘야겠어 내가 망할 거랬던 놈들에게도 내가 잘 될 거라 했던 너에게도 다 할게 최선 갈아 껴다 새 거 My life is shining like a VVS VVS 내 삶은 빛나 Sorry, Papa, 요즘엔 연락이 좀 틈에 바뀐 삶은 속해요, Johnny. Baddies, they love me. 내 삶은 빛나 like VVS. Rapping Korea like BTS. Wow. 내가 보는 비전은 tripping 매일 보장 안 되는 살아난 미피에. 막힌 길은 갖다 부셔. 결국 끝에 내가 웃어. 하고 싶은 baby, do some. 노력 나의 돈에 출처 말해봐주 so. I got the whip, I'm a hot about the benzo. 내 몸에 겨울어 붙은 나의 왼손. 파랗게 빛이나. High season, baby, know you can see me now. Life is all about you 어쩔 수 없지만 포기하라 했던 너 말만을 안 믿어서 날 아들이나 딸이나 네 눈에 꺼 하루 부시럽 to the top 내 꿈들은 B.I.G 만들어내고 죽어 D.I.E.O.K 물을 위해 아인돼버렸지 보여 I see no cap So many cappers 내가 보고 느끼는 것들 I feel I see oh damn So many problems Cause we the young and hot is VIP Let's go 수많은 경쟁 속에 살아남은 자만이 위해 날 추가해 속에 바라 급하이는 그냥 가 조금 말아 BBS 시계를 봤더니 10시 반이 조금 지나가 그 외로움에 싫어서 외계는 보여줘야겠어 내가 망할 거랬던 놈들에게도 내가 잘 될 거라 했던 너에게도 다 할게 최선 갈아 껴다 새 거 My life is shining like a VVS VVS 내 삶은 빛나 VVS VVS 나는 그런 거 안 바래 그대 브랩하는 게 내 바램 지금 이 생각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할 거라고 난 말해 Just run away 도망쳐야만 해 거울하는 내면 내 날 갖고 닦아내 즐겨 오늘 내일 시끄러우니까 저를 가지고 get away 내가 날 가두고 왜 get away High music international way Bow 화려한 빔에 초만을 때 다음은 이제 밀도를 높일 차례 절대로 바지 안 내려 네 것도 아닌데 욕심만 부려 oh, wow. 시간도 okay. 못해 나 못해 좀 better 도와줬더니 넌 화만 내 되려 The faking 우린 한잔주 위에 있어 걱정 말아 왜 너와 그 배치 나자 like BBS 영원히 영원할 거라 I'm ready shining like BBS in the dark 거리서부터 굴러서 놀이 세계 찍고 turn 쉼없이 가려해 보이는 빛을 계속 타 쉼없이 family love I'm a casual car How about your plane 날개를 펴 I never book again okay 9시 컷 소식 불 켜버린 촌놈 출신 순식간에 그려가지 불킹 아초도 맞춘신 stupid just work it to king 누가 믿었어 홍대거리 서역까지 The we double on 목걸이 찾네 뭐했어 너네 내가 빈 털털 때 춤이 나 첫 새끼를 보고 한숨이 나 쉬어 밤이 돼 눈물이 났어 떠난 눈이 부셔 보여줘야겠어 내가 망할 거랬던 놈들에게도 내가 잘 될 거라 했던 너에게도 다 할게 최선 갈아 껴다 새 거 My life is shining like a VVS VVS 내 삶은 빛나 VVS VVS 오란다 나와 TVS Now see me baby 내 삶은 빛나 VVS VVS 성공하고 하고 싶은 나죠 yeah. 물론 존나게 노력했지 mate. 지금 내 커리를 보면 양 물이 무조건은 힘이 가장도에 safe. 그래 나 유일해 yes I'm the one. 총 들어 메고 앞장에 벗어 신사지만 stand up let's go. 그렇게 무시했던 내가 고기불 먹었지 yeah. 언어를 못해서 욕을 먹고도 옆에 그 내 가슴을 적었지 yeah. 지금은 J-POP이 모든 래퍼 아이들이 우상이자 wanna be bitch. 애거리 연보생 wanna be this. 날 보냈어 집안 안고 다 bitch. 10년 째 떡상 바보가 나의 bitch. 길을 가는 no thing. 기득 가는 비벳 누가 너의 머리 위에 New Fiend and Screaming 우리 소리 너무 귀해 다시 너의 귀에 내 삶 너무 clarity 너의 너무 jealous got me going crazy 촛불이 너 always winning 그게 누구든 I don't give a fuck what you mean Oh 비대소 나를 잊지 마 기득힌 지치지 않지 맨발로 마치 의미 가지 True study from the bottom now we're here 아무도 안 믿었던 시간이 날렸기에 I'm a being and not being 몰랐겠지 니자처럼 조용하게 준비해 I was a being 털털이 now I'm different 몰랐겠지 내 손가락에 담은 위에 군디 멋이 있지 않지 like my skin ACA 굴비룸처럼 everywhere 우린 조약했어 내가 망할 거랬던 놈들에게도 내가 잘 될 거라 했던 너에게도 다 할게 최선 갈아껴 다 새 거 My life is shining like a VVS VVS 嗨，不睡的你，这里是 FM 九七点四，在每晚十二点为大家放送的空中不夜城，我是麦麦麦同学。快快下载听听 FM 来我们的麦家族聊天室，在新浪微博找到麦同学，首页进一群，每天打卡，眼熟 ID 送福利，让我们每晚一起漫游夜空吧。 现实堆积，梦想会变形，执着让人觉得好吃力。我只是看着你了解的神情，微笑扬起，又能继续。有时候。是一种眼神，赶走所有苦闷，是你让我记得自己不是一个人，有你在什么都有可能，因为彼此信任，真的爱情不需要保证。 爱情不需要保证。 全球的不睡星人。 2021北京音乐广播每晚12点，打造全北京上空最具活力的空中不夜城。 空中不夜城 DJ 麦同学 回归日播。 FM97.4 空中不夜城， 空中不夜城。 要结束一天，你有些新的战役，要完成一段你们生活的休息。阳台上你凝望夜空，我凝望着你， 放大的情绪竟落成一种微笑的望着未知的叹息。 现实在怎么喧哗着你，给我宁静的交换晴天心情。没有话语的季节，让情感风平浪静的决定。世界在疯狂着是否你，只要挣脱曲折片刻的安宁。天堂荡的情绪，打裂的汹涌的悄然无息。 好歌的 Plus， 不要 Double， 要 Triple。夜空三连拍。 不算技能，怕多超能，那点细胞三克抓，靠谱还是欧美格林，来到世界安娜抓，欧美版一百国际。 like Mr. Tiffany's and bottles of bubbles. Girls with tattoos who like getting in trouble. Lashes and diamonds, ATM machines. Buy myself all of my favorite things. Been through some bad shit, I should be a savage. Who would've thought it turned me to a savage? Rather be tied up with calls and my strings. Write my own checks like I write what I sing. Yeah. Stop watching. Priceless, I know I'm the nicest. I knew you would like this. I must be psychic. I'm from the streets, baby. I'm nothing like them. She's sweet in the day, but freaky when night comes. It's mine, invested. I spend it on necklace. I got the cash if I don't get credit. And I'm well respected, so she feel protected. So scratch all the exes. Next like contestants. It's blessings, no stressing. I'm flexing. Got one car parked right in the entrance. Got one car parked right at the exit. So you didn't expect this. You think like a robot. I put bands in your face like Botox. I want it, I got it. I want it. If it ain't money, then wrong number. Black card is my business card. The way it be setting the tone for me. I don't need a brave, but I be like, put it in the bag, yeah. When you see the max, it's that good, like my ass, yeah. Go from the soul to the booth, make it all back in one loop. Give me the loot, never mind, I got a juice. Nothing but never we shoot. Look at my neck, look at my debt. Ain't got enough money to pay me respect. Ain't no budget when I'm on the set. If I like it, then that's what I get, yeah. I want it, I got it. Zither Harp 我不必蹉跎，问君这爱何为，在世人间一乐。 我是一名民航机长，我爱北京，万米高空的清澈与斑斓令我沉醉，起飞和降落更让我心动。就像我经常听的北京新闻广播，平静的讲述，热烈的讨论，带我经历奇妙的声音旅程。北京新闻广播调频 94.5 兆赫，945就是我的广播。 以上为广告时间。 FM 九七四，北京音乐广播。 全球的不睡星人， 全体集合！ 2021北京音乐广播每晚12点，打造全北京上空最具活力的空中不夜城。不夜城 DJ 麦同学回归日播，暗夜发光，满格回归。月动听 FM 97.4，每晚12点， 空中不夜城，让我们现在开始。 曾顽固。 世界对峙，觉得连呼吸都是奢侈。如果有下次，我会再爱一次。可最不喜你的名字，你总在尘封的位置。要不是这样，我怎么过一辈子？我住在迷糊的城市，我准备向天堂的地址。你可以翱翔，可是我只能停止。 继续收听麦麦的空中不夜城，就在 FM 九七点四，每晚十二点，跟我一起打卡最美夜空。在微信 ID 搜索“麦家族全拼”，在微信 ID 搜索“麦家族全拼”，加我为你的微信好友。麦家族全年线上线下的福利活动，千万不要缺席哦！ 想你的心如何 初还要我说明白，爱太深会让人疯狂的勇敢，我用背叛自己完成你的期盼，把手放开不问一句 say goodbye， 当作最想你的心如何 say goodbye， 你比我清楚还要我说明白，爱太深会让你疯狂的勇敢，我用背叛自己完成你的期盼，把手放开不 全球的不睡新人。 2021北京音乐广播每晚12点，打造全北京上空最具活力的空中不夜城。 空中不夜城 ，DJ 麦同学 回归日播。 7.4 空中不夜城， 空中不夜城。 One and only 저것을 홀로여전히게사랑답은벌써잊혀지지어린저시간속에도위상은못느껴서희망적사랑노래너나나나그저길들여진대라각광속에노란나는슬픔위에로난멀리와버려서 I'm coming on 이제다시돌아갈래어린적제자리떠어 제는잠깐난 yeah 하늘보다땅을더바라보게돼 oh, oh. 숨쉬기조차힘겨 oh. 손을뻗지만그누구도날잡아주지않네 I'm a loser winter 슬쩍가는 들과의네실수하룻밤을사랑하고한틈의실증책임지지못할나의이기적인기쁨하나때문에모든것이망가져버린그처음으로도나의위험한징이제아무런감흥도재미도없는기분그날그때혼자있네 I'm going home 너다시돌아갈래예전의제자리로 I wanna say goodbye 이길의끝에말황이끝나면부디후회없는채로들감을수있게 Everybody say it Loser, winter, winter 센터가는덕쟁이못된양아치거울속에난 Just a loser, winter 상처뿐인보정이 不睡的你，这里是 FM 97.4，在每晚十二点为大家放送的空中不夜城，我是麦麦麦同学。快快下载听听 FM， 来我们的麦家族聊天室，在新浪微博找到麦同学，首页进一群，每天打卡，眼熟 ID 送福利，让我们每晚一起漫游夜空吧。 每天看着载你出去上上下下来来去去进进出出高高低低我和你同去公寓里每天看着载你出去 想尽了全体我集中超能力飞天遁地寻找你呼叫有你的香气故意不挂我要追踪你电梯门一开果然是你摔着钥匙很快乐的歌曲你左背上刺了他的名 我只敢这样看你背影，怕你转身杀掉我。勇气上上下下来来去去进进出出高高低低，我和你同居公寓里，每天看着载你出去，上上下下来来去去进进出出高高低低，我和你同居公寓里，每天看着载你出去。一台电梯变成了绝缘体，我始终找不到你，你该不会搬出去，我有邻居消息都很灵，电梯门一开流泪的你，你手背已没有了他的名，忘记他还是伤了自己，想过去抱你在我怀里，却怕你转身杀掉我。勇气上上下下来来去去进进出出高高低低，我和你同居公寓里，每天看着载你出去，上上下下来来去去进进出出高高低低，我和你同居公寓里，每天看着载你出去。来来去去进进出出高高低低，我和你同居公寓里，每天看着载你出去，上上下下来来去去进进出出高高低低，我和你同居公寓里，每天看着载你出去，上上下下来来去去进进出出高高低低，我和你同居公寓里，我也好想载你出去，上上下下来来去去进进出出高高低低，我和你同居公寓里，明天让我载你出去。 嗨嗨嗨，这里是 FM 九七点四北京音乐广播，在每天晚上十二点开始为大家放送的空中不夜城，我是你的好朋友麦麦麦同学。今天的麦式严选歌单你还喜欢吗？记得在节目结束以后线下跟我联络，新浪微博 @麦同学进群互动，微信 ID 搜索麦家族全拼，麦家族全拼来进入我们的微信群，让我们在下期的空中不夜城再见吧。Bye， 接下来是粤海新歌。 我还不明白，为什么你离开了我，没有你的电话，没有一封信。我每天晚上在这里，哪里也不想去，可是我好爱你，我觉得我会离不开你，可惜我丢了你，下来，回家，回家，我需要你，回家，回家，马上来我的身边。 从我拿起笔，准备叙述你的细节开始，总是忍不住走神。真抱歉，情话没写出来，可我实实在在的想了你一个小时。每晚0点到1点 FM 97.4，在麦麦的空中不夜城， 在脑海里说说话话， 思念你所思念的，聆听每一次的心跳。空中不夜城。 您将听到的是粤海新歌 FM 九七四，北京音乐广播。 妈妈，我已经把整洁的公筷摆在饭桌上了。 老刘，咱以后骑自行车上班吧，明早胡同口见啊。 小雨，出门遛狗牵好狗绳，别伤到邻居。 首都文明办诚邀您参与微蓝北京专项行动，献出环保微力量，共享文明健康新生活。详情关注微信公众号微蓝北京，大写的微，蓝天的蓝。 以上为广告时间。 就是喜欢听。 七四，北京音乐广播。 音乐感动心。